주님, 그동안 주님을 믿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제 마음은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? 하나님 말씀이 제게 생명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? 이 말씀을 보면 자네 의문이 풀릴 것 같네. 말세에 그리스도가 가져온 것은 생명이고 가져온 것은 장구하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다. 진리의 말씀? 이 진리가 바로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경로이며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는 유일한 경로이다. 내가 만약 말세의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생명의 말씀을 찾지 않는다면 너는 영원히 예수의 칭찬을 받을 수 없고 영원히 천국의 대문에 들어설 자격이 없다. 왜냐하면 너는 역사의 꼭두각시이고 역사의 죄수이기 때문이다.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정결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를 다 말씀해 주셨어. 그게 바로 영생의 길이지. 우리가 하나님 역사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다면 진리를 깨닫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네. 중에 택함 받아 하나님 앞에 오게 됐어요. 말씀 속에서 진리 얻어 내 마음 따뜻하고 행복해요. 아름다운 모습 익숙한 소리 처음처럼 변함없어요. 감미로운 사랑을 느껴보니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. 하나님이 없는 나날들 너무나 힘들었어요. 비틀거리는 걸음마다 마음이 쓰리기만 하네요.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살아왔어요. 말씀이 있어 마음이 채워지네요. 내 마음 그리움이 쌓이네. 천년의 약속 불변의 맹세 환생에도 당신 앞에 나오리. 내 맘에 생명의 씨를 뿌려 말씀으로 양육하니 환난에서 생명이 강해지고 실패 좌절은 걸음이 되네. 항상 내 곁을 지키며 원망 없이 대가 치르시네. 타락 성전 벗고 정결한 바다 영원히 함께 할래요. 하나님이 항상 내 곁을 지키며 원망 없이 대가 치르시네. 타락 성전 벗고 정결한 바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래요.